떨어지는 밤이 선 인정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 섬 흰 파도 아래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바위섬